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서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강도 높은 대조선 제재 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12일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는 항의 소환을 보냈습니다. 소환은 상기 법의 채택을 공화국의 신성한 사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주권평등 내정 불간섭과 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 행위로 수십 년간의 조미 적대 관계의 근원과 조선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낙인했습니다. 소환은 미국이 취하는 온갖 대조선 적대실 입장과 행위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스스로 자기 발목을 올고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비롯하여 조미 적대관계 청산과 관련한 법안 수립과 같은 문제나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은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고 남의 나라 일에 제 나라 법으로 간참하면서 압박하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떤 비참한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그려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분수도 맞지 않는 대조선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낼수록 이에 대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국제력 강화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거물 입장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중단없이 취해나갈 것이다. 소환은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마땅히 현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